너와 나 둘 다 이젠 알건 다 아마나 나의 Playing games with relationships You know we passed that 진 잘 알아보고 난 taken it 어두운 날도 있었지만 대본은 지나가네 Oh we got it aftermath Ay, 햇살처럼 너의 존재는 나에게 따사롭게 다가와 What you want for brunch 움직이지만 내가 다 싸울게 Right now 부탁이 하나 있다면 내가 방으로 돌아올게 지금 상태 그대로 침대에 엎드려 있어줘 그것만 I'm okay 난 hot americano도 Greek avocado toast And some macarons 혹시 내가 빼놓은 게 있다면 알려줘 Let me know 지금 햇살이 좋으니 커튼을 열어놓게 좀 자고 있어 Cause when I get back We gon' get busy again Get busy again 비칠 수 없는 sky 그 아래서 나 그리고 너 혹시 내가 말했어 나 이런 모습에 우리를 항상 날 꿈꿔왔다는 거 Ons and offs ups and downs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는 거 아주 너만 보면 나올 것 같아 저 체기가 또 가르는 의지만 some kind of special feeling I have it now It's true 우리 chill하면 나는 하나 차는 얘기다 전부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되네 I just wanna put it on record now When my hotline blings I know it's you 이 번호 아는 건 너뿐이니까 아무데나 안 부르니까 I'm true with you like a true with me now Original 아니 실수 이제는 심은 안해 Cause all the things that we go through 우리 비춰주니까 더 밝게